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살 찐 사람과 살 안 찐 사람. 아, 이건 농담이고. 뭐야? 진짜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뭔데? 싸워서 이기는 사람과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세상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상우 씨에게도 일리가 있어. 아, 그래? 성경에도 영적인 이분법으로 나눌 는 경우도 있잖아.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근데 상우 오빠 있잖아. 싸워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진짜 내가 이기는 거 알려줄까? 무조건 이겨.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냐면 어린 양 안에 있는 거야. 인 어린 양 안에 있으면 무조건. 역시 반장. 역시 반장이다. 과연 상훈이는 어린 양 안에 늘 있을 수 있을까? 난 있지. 아, 그래. 그럼 있을 수 있어. 싸워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아, 늘 봐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빼고. 뭐야. 한 사람은 다 각자 자기는 아니라 그럴 거예요. 자, 오늘도 즐거운 이제 계시록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난주 복습 한번 합시다. 아. 즐거운 복습 시간이에요. 즐거운 복습. 자, 아주 즐거워요. 상훈 학생 왜 고개를 숙여? 지난주 우선 17장 전체를 다루었죠? 네. 네. 지난주 계산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계산하는 게. 근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니까 이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설명드릴 네. 때는. 그때는 참 쉬운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감을. 자, 지난주. 오늘 이렇게 엄살들이 심해요. 17장 전체를 다루면서 우선 공부한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료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큰 음료. 무리에서 나왔죠. 많은 무리에 있었죠. 물 위에 앉아 있었죠. 그래요. 네. 네. 이 음료가 물 위에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었죠? 네. 많은 물. 많은 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자, 이 물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네. 뭘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악한 세력들이 노는데. 노는데, 노는데. 악한 세력의 활동 공간.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용. 묵은 용. 네,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네,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었어요? 통치한다. 통치. 생각이 다른. 영향력. 난다. 그렇죠? 영향력. 누가? 큰 음녀가. 큰 음녀가. 근데 아직까지 요 정도로 봐서는 음녀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음녀가 모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 열 뿔과 일곱 그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붉은 옷을 입고 또 뭘 타고 있었어요?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짐승. 그렇지, 짐승. 붉은 짐승을 짐승. 타고 있었어요. 자, 이 붉다라는 말은 어떤 공통의 속성을, 한패라는 것을 사치, 설명한다 그랬어요? 사치, 사치. 네. 사치, 또, 공포, 저주. 이런, 의미로서 불따라는 모습이 그 당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붉은 짐승을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다는 말은 이 둘이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같은 속성이다, 그 말. 네. 같은 종. 근데, 모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 뿔 일곱 뿔 일곱 뿔이에요? 일곱 아니야, 머리 일곱 머리와 열 뿔 뿔이죠. 네? 네. 네. 여기서 일곱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인데요. 예. 네. 왜 일곱 머리가 로마 제국이에요? 산 위에 그 로마 제국은 일곱 산 위에 기억들 잘하네요. 로마 도시를 다른 말로 일곱 산 위에 일곱 산 위의 도시 산 위의 도시 도시 네. 저기 박진희 학생 네. 왜 일곱 산 위의 도시라고 로마 제국을 그랬죠? 그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지형 자체가 일곱 개의 봉우리라고 일곱 개 산 위에 건설된 도시다 해서 이걸 일곱 머리로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슬슬 정체가 드러나죠. 네. 로마 또는 큰 바벨론이라고도 묘사하는 이것이 오늘날에는 세속의 가치 세계 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 뿔은 뭐예요 또? 열 왕. 예, 그 밑에 휘하의 열 왕들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일곱 산이 일곱 뭘로 바뀌어요? 왕이요. 왕으로 바뀌죠. 네. 그렇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일곱 산이 일곱 왕 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네. 예. 근데 이 왕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있을 예정이고 다시 있을 거고 것이고 자 우리 누가 한번 이거 설명할까요? 우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알리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스텝에서 못 따라온 거예요. 이미 다리에서 졌어요. 우리의 영적인 기초는 말씀 매일 읽는 거, 기도 생활, 예배 헌금생활, 봉사 이건 늘 반복되는 얘기죠. 네. 이거를 잘 하라고요. 이거를 어느 날 한방 산기도 가서 은혜 받으려다가 진짜 한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한 게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서 거대한 바벨론의 대세의 물결에 잘 버티고 설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원지기, 2번 왕비, 3번 선지자, 4번 농장주인.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